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본말을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12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가 사는 기숙사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12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입니다. 로드리고さんは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3月に来ました。 もう日本の生活に慣れた? ええ、まあ。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사쿠라가 로드리고에게 물었습니다. 로드리고さんは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로드리고 씨는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로드리고さん은 로드리고의 경칭인 상이 붙었습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츠는 언제란 뜻이고요. 니혼은 일본이란 말입니다. 니는 장소와 때, 상황 등을 나타내는 조사죠. 여기서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기마시다. 는 왔습니다로 동사 기마스 옵니다의 과거형입니다. 동사 마스형을 과거형으로 하려면 마스 부분을 마시다로 바꾸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가는 조사로 문장 끝에 붙여서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됩니다. 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로드리고가 답했습니다. 3月に来ました. 3월에 왔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3月는 3월인데요. 숫자 3에 월을 나타내는 月가 붙었습니다. 니는 조사로 여기서는 때를 나타냅니다. 来ました는 왔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몇 월을 나타내는 말을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월은 숫자에 月를 붙입니다. 여기서 4, 7, 9는 시, 시치, 그를 사용합니다.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연습해 볼까요? 1월은요? 1월. 2월은? 2월. 3월은? 3월. 4월은? 4월. 5월은? 5월. 6월은? 6월. 7월은? 7월. 8월은? 8월. 9월은? 9월. 10월은? 10월. 11월은? 11월. 12월은? 12월입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되돌아가죠. 사쿠라가 로드리고에게 질문했습니다. 뭐,日本の生活に慣れた? 이제 일본 생활에 익숙해졌니? 라는 뜻입니다. 뭐? 는 이제란 뜻의 부사입니다. 니홍은 일본,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세카츠는 생활, 니혼노 세카츠는 일본의 생활인데요. 니혼노 세카츠니의 니는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레타는 익숙해졌다. 나레마스 익숙합니다의 과거형입니다. 완료도 나타냅니다. 나레마시다. 익숙해졌습니다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 나레타입니다. 로드리고는 후배이기 때문에 사쿠라는 반말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레타는 타로 끝나기 때문에 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형 의문문은 문장 끝에 까를 붙이지 않고 억양을 올려서 나레타가 됩니다. 이어서 로드리고가 대답했습니다. 에마. 네, 그럭저럭. 에는 네라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에마 라고 하면 애매한 긍정의 표현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12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언제 일본에 왔습니까? ロドリゴさんは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3月に来ました。 もう日本の生活に慣れた？ まあ。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까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오늘은동사의타형에대해배웠는데요마스형동사를타형으로바꾸는방법을자세히알려주세요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해주시네요동사의타형이란타와나로끝나는활용형을말하며과거와완료를나타냅니다동사의마스형을타형으로바꾸는방법에대해설명해드리죠기본유형은마스를타로바꿉니다 나레마스 익숙합니다는 나레타 가됩니다나레마스는마스앞에음절이레로모음은에입니다이처럼마스앞음절의모음이에인경우와이인동사의일부는이유형에속합니다또한가지유형은마스앞에한음절도바뀝니다 集まります 모입니다처럼마스앞이리인경우는리마스를따로바꿉니다集まります는 集まった が되는거죠마스의앞이이지일때도따가됩니다마스앞이미니미일때는음다로바꿉니다예를들어 요미마스 읽습니다는 욘다 가됩니다그럼노래로배워볼까요 1리타미니빈다1리타미니빈다 그리고마스앞음절이키인경우는있다로바꿉니다 키키마스 듣습니다는 기다 가됩니다기일때는이다로바꾸는데요 이송이마스 서두릅니다는 이소이다 가됩니다그런데 이키마스 갑니다만은예외로 있다 가됩니다이부분도노래로해볼까요 기다기다있다기다기다있다 그럼노래전체를들어보시죠 1리타미니빈다1리타미니빈다 실은다형을만드는방법은제8과와9과에서배웠던태형을만드는방법과동일합니다태는다내는나로바꾸면됩니다 여기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아주즐거워보이네요 많은사람들이흥겹게즐기는모습을이렇게표현합니다 와이와이 같은의미의의태어가있습니다 가야가야 좀더시끄럽게떠드는모습입니다이런소리로들리지않나요 의성어의태어코너오늘은 와이와이 와 가야가야 를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요와 내가만든태국카레가인기가있었어일본에도카레가있는데어린이가좋아하는메뉴라고하네 네제12과공부어떠셨나요오늘의중요표현은 いつ日本に来ましたか 언제일본에왔습니까였습니다 다음과에서도파티가계속됩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